김민봉 씨 모시겠습니다. 아, 자, 오늘도 네. 김민봉 씨와 함께 또 한번 여러분이 올려주신 예. 네. 조금 네. 야다. 야다. 왜 그래, 이제 그만해. 예, 네, 여러분이 올려주신. 외롭구나. 아이고, 참네. 여러분이 올려주신 사연 한번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하자. 왜? 딸기 우유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랑 저랑 사무원 한 분 이렇게 세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불교긴 하지만 전 특별히 종교에 연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원 분이 찬송가를 사무실에 틀어놓으시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것도 가장 졸린 시간대인 오후 2, 3시에 왠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마지막이 아멘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반주도 약간 찬송가 분위기인데요. 예. 약간 찬송가 분위기. 자,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예. 솔직히 뭐 종교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졸려온 시간대인데 사실 찬송가가 뭐 이렇게 락처럼 막 그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네. 차분하니까 근데 견딜 수가 없다. 졸려서 락이나 네. 발라드나 네. 난 좀 이렇게 대중가요를 듣고 싶다. 예. 네. 뭐 딴 게 아니다.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런 것 맞죠? 같아요 지금. 그래서 네네. 리플 달아주셨어요 첫 번째 네. 분이. 아이디가 참 재밌네요. 지난주 아이디랑은 상당히 그 대조적인. 예, 예. 지난주 아이디가 제동아 사랑해. 네네. 였죠? 네. 이번에도 김제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긴 합니다. 네. 아이디가 제동형 눈 떠요 라는 분입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로 추적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분이 올려주신 네네. 그 뭐 할 말 있으세요? 방송 잘 보세요. 네. 예. 이분이 올려주신 그 내용은 제가 보기엔 그분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살포시 그분의 곁에 다가가 귓속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 아, 전도를 하려고 네네. 일부러 찬송가를 틀어놨다. 네. 귀를 예? 귀를 닦냐? 아, 굉장히 민망스럽네요. 네. 다음은 그래요. 백수 네모라는 분이 백수 네모. 네. 아, 님 솔직히 말해봐요. 그 시간에 찬송가 안 들어도 졸리죠? 이렇게. 네. 그렇죠. 전곡을 찌른 리플이 될 수 있습니다. 하기야 그 시간에 락을 듣는다고 해서 졸음이 깨지는 않을 거예요. 두세 시면은 네. 인간 이상 졸리죠. 찬송가 가사를 찬송가 가사를 받아 적어 보세요. 힘들거려. 오기가 나서 잠이 깰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가사 알아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아주 열심히 하는 줄 알 겁니다. 야, 이거 좋다. 가사를 그냥 하나하나 받아 적어보는 거지. 그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 그렇죠. 가사 받아 적으면서. 그리고 일도 아주 열심히 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는 그 네 번째 리플입니다. 작성자가 간우현이시라는 분. 예, 간씨 있잖아요. 간우현? 네. 간단하게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사무원께서 자리를 비우셨을 때 220볼트를 110볼트로 바꾸어 넣으세요. 이렇게. 야, 굉장히 그 전기학적으로 말이죠. 꽂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220볼트를 110볼트로 바꿔 넣는 거죠. 좋네요. 근데 전력이 딸리면은 모르고 그분이 꽂았다면은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220볼트로 110볼트로 바꾼다는 건 콘센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콘센트가... 앞에 걸 다른 걸 하나 끼워야 두꺼비짐이나 하나를 끼워야 돼지코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하나를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그걸 못 하니까. 맞아, 맞아, 맞아. 야, 가정생활에 정말 관심 없네. 자, 다음 분 이은수 씨. 네. 이거 진짜 황당. 그 사무원분과 사랑을 하십시오. 하는 짓이 다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 사랑을 하면 야. 하는 짓이 다 사랑스럽죠. 네. 요즘은 그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리플 코너에 연예인분들도 굉장히 그 답변을 많이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실제 연예인? 실제 연예인 이름만 분들. 그렇게 쓰는 거겠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진짜? 실제 연예인분들 달아주신 분들 계세요. 이렇다고 우리가 알만한 분들은 안 계십니다만은 예.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도 뭐 그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딸기우유님 참 이쁜 닉네임을 쓰시네요. 제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릴 테니 일단 만나서 차근차근 얘기하죠. 전화번호 좀 주세요. 작성자 강병기 씨죠. 뭘 물은 것이 그랬어요. 작성자 강병기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맞아요. 맞는데. 전화해 봐야지. 네. 전화번호 알아야 한번. 네. 그래서 오늘 리플 다 읽어봤는데요. 예. 낮에 졸려온 시간 때 좀 참기 힘드신 것 같은데 움직이세요. 움직여서 뭐 맨손 체조를 잠깐 해보시든지 좀 뭐 자기 스스로 충고증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제동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